자기야,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 거다. 너무 이쁘지? 이렇게 이쁜 곳에서 자기랑 평생 같이 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한 것 같아. 이제까지 상상만 해왔던 일이 이제 현실이 돼서 자기야 살게 됐네. 우리 결혼하고 처음 이사하는 집인데 우리가 꿈꿔왔던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2층짜리 집에 위층에는 테라스가 있고 밑에 층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엄청 넓고 같이 반신욕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다. 자기야, 우리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자. 아직도 이렇게 이사와서 너무 예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게 실감이 안 나. 이삿짐 풀고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실감할 것 같아. 그럼 우리 이삿짐 같이 정리할까?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샤워 공간이 그리고 부엌도 엄청 잘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자기랑 하고 싶었던 게 그게 두 가지였거든. 같이 샤워하면서 물놀이도 하고 끝나고 부엌에서 같이 요리해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테라스를 보면서 맥주나 커피 한 잔을 하고 들어와서 침대에서 뜨겁게 노는 거.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랑 살면서 꿈꿔왔던 나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. 근데 그 로망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. 이제는 더큰 로망을 꿈꿔야 되겠는데? 자기는 생각했던 로망이 있었어? 같이 요리하는 거? 그리고 또? 같이 테라스에서 술 한잔 하는 거.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에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다가 잠드는 거? 이제 항상 그렇게 하자. 나의 로망도 우리 자기의 로망도 다 하자. 내 자기 로망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어. 자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뜨겁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. 이삿짐 옮기기 전부터 꺼지면 안 되는데. 벌써부터 뜨거워지면 이삿짐 옮기는데 날 새야 되는데. 침대만 먼저 옮겨놓을까? 그러고 뜨겁게 놀다가 짐 정리할까? 침대를 갖다 놓기가 힘들 것 같아.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. 하지 말라고. 근데 얼마나 불탔는지 알아? 자기야. 우리 이렇게 아침, 저녁으로 항상 할까?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에다 할 때 살아보자.